HUBS 10분 로스쿨. 진실과 정의를 오로지 법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평소 뉴스나 드라마, 영화에서 법과 관련된 내용이 흘러나오면 자연스레 귀를 닫게 되진 않으신가요? 누구는 이런 법으로 몇 년 집행유예를 받았다더라, 다른 누구는 저런 법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더라,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는 10분 로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이 10분 만큼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로스쿨생으로 변신하여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했던 법을 조금은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10분 로스쿨생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관련 사건과 함께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수업 자료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할 세 번째 주제는 송달입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당사자 및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증할 수 있는데요. 생소한 개념이니만큼 송달에 관련한 최근 법원 판단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기에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때 A씨는 해외 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죠.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 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그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8월에야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A씨는 이에 대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영등포구 측은 A씨가 해외 체류 신고를 해서 주소로 등록된 곳에 송달했을 뿐이고 송달 장소에서 누가 수령하는지는 영등포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박박했습니다. 사건에서 중점이 되는 건 역시 송달이겠습니다. 송달은 쉽게 설명하면 재판 절차에서 재판 관계인에게 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송달은 일반적인 통지와는 다르게 법정된 방식으로 행해져야 적법한 송달이 됩니다. 법이 정한 송달 기관이 법이 정한 소송 달자에게 법이 정한 장소에서 법이 정한 방법으로 이처럼 행해지지 않으면 부적법한 송달이 되는 거죠. 이 송달은 행정 절차의 송달, 세법과 관련한 송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판 절차의 송달은 보통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준용하거나 요사하게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은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된 송달이니 지방세 기본법 제5절 서류의 송달을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세 기본법 제28조에선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서류를 송달한다고 서류 송달의 의미와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제32조에선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영등포구는 제28조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에 서류를 송달하였지만 제38조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즉 A씨에게 서류가 도달하지 않은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이는 영등포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A씨처럼 송달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소송을 할 때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적법한 송달의 기준을 악용해 일부러 송달을 안 받으려 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제도죠. 만약 영등포구가 A씨의 실제 주거지를 알 수 없었다면 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의 이유로는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지방세기분법 제28조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기본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응봉동 주민센터는 행정상 관리 주소일 뿐 A씨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같은 법 제30조 1항의 전자송달의 방식이 될 수 없으며 해외송달, 공시송달 등 A씨의 주소를 몰라도 영등포구 측이 취할 수 있는 송달 방법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6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송달, 까다롭고 생소하며 어려운 개념이지만 송달 없는 재판이란 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니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오늘의 수업을 마치고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10분 교수 배윤, 강의 조교 최연아, 기술 조교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UBS